시련을 주신 하느님, 내 자존심을 꺾으시려고 고난을 주신 하느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느님이 축복의 채찍을 드시니,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주님이 그리 하실지라도, 나는 원망을 안으리. 나는 불평을 안으리.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 나는 감사를 드리리. 나는 찬송을 드리리.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시련이라면,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면.